비가 내리면 빗방울마다 웃는 얼굴일까 우는 눈물일까 비춰내 세월이 가면 잊혀질 텐데 돌아올 수 없는 그대 생각이 그리워라 아 그대 내 사랑 그리운 사랑 아 그대여 돌아와 돌아와 주오 다시 올까 그대 모습 찾아 가고 싶네